혼자 지고 별 반짝이면 더욱 그리운 나의 마음.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그대 없이 난 못 살겠네. 사모하는 나의 마음 그대에게 보여주고 애태우는 나의 심정 그대에게 밝혀주리. 출렁거리던 바닷물 소리 멀리 멀리 사라지고 잠 못 이루어 지새는 밤 동녘 하늘이 밝아오네. 사모하는 나의 마음 그대에게 보여주고 애태우는 나의 심정 그대에게 밝혀